운명의 시발점이다. 내 말은 거리와 심장에 피가 퍼진다. 역사란 백지 위에 서사시가 써진다. We gonna rock and roll, no crowd control. When the beat drops, let me pop your soul. 괜찮아 지식과 거짓의 베일을 벗어 마치 시직장. 내게 내일은 없어. 돈을 다지면서 다수보다 큰 소수의 땅끝까지 퍼져가는 게 발걸음의 소리. 진리 따윈 없어. 세상이 건넨 구명 밧줄로 놀 감이 없어. Time to rewrite the history. 느리 무너진다. 무너진다. 느리 무너진다. 저 높은 성이 무너진다. 손떡을 치고 발걸음에 퇴보 웃어버린 먹잇감을 찾는 악어들의 태도 뼈저린 거리감에 얇은 살얼음을 깨고 버려진 머리 마치 바른 관념들을 재고 이 밤은 저 달이 선물하는 쾌락의 성 시간은 너만이 절규하는 최악의 병 눈치 따윈 없어 내일은 다시 없어 기나긴앙해 속에 걸고 내일은 다치 없어 순간을 바친다 두 담은 아낀다 이미 무너진 벽을 넘어 밤에 달리자 두 발이 다칠까 두 발을 살피다 너를 뒤쫓던 현실의 수갑은 참기다 느리 무너진다 느리 무너진다 느리 무너진다 저 높은 성이 무너진다 손떡을 치고 Break down, down, break down, break down, down.